FM 여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요즘 해태와 삼성의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가 한창인데요. 중계방송 중에 어떤 해설자가 그러세요. 해태 선동열 선수가 등판하면 대부분의 타자들이 주눅이 들게 마련인데 오히려 즐거워하는 선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맥없이 아웃당하면 한국 최고의 투수한테 아웃당한 거니까 당연한 일이려니 하고요. 만약에 안타를 치면 한국 최고의 투수한테 이긴 거니까 그야말로 신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속된 말로 밑져야 본전인 셈이지요. 모든 세상살이가 이렇게 다 밑져봤자 본전이면 얼마나 신나겠어요. 하지만 러시아는 핵폐기물을 볼모로 돈 달라고 하고 정신병동에 잘못 수감됐던 어느 미국 유학생은 겨우 무죄로 풀려나오고요. 전교조 선생님들은 탈퇴 확인란에 서명을 해야 복직이 되고 열심히 해봐야 본전인 세상입니다. 1, 2, 1, 2, 3, 4 전교조 선생님들은 열심히 해도 본전은커녕 오히려 미치는 것 같습니다. 사립중고등학교 교장단이 전교조 출신은 복직시킬 수 없다고 결의했다고 하죠. 너무 답답한 마음에 좀 시원한 곡 없나 싶어서 첫 곡 띄워드렸습니다. 영화 원시 티네이저 앤스노우맨 중에서 올리블레이 그룹 스미더런스의 연주한 노래였습니다. 김아미 씨 동생 은하 씨와 잘 들으셨죠? 윤동순 씨, 악몽 같은 중간고사가 끝이 났다고요. 조성현, 김동훈, 박세준 씨도 함께 고생했다고 하셨는데 시험이 끝나서 신난다는 분 또 한 분 계십니다. 김선정 씨. 종종 사연을 보내주시는 김동준 씨와 남매간으로 알고 있는데요. 축하드립니다. 굉장히 신나신 것 같아요.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김유경 씨는 동생 유진 씨 생일 축하해 오셨고요. 저도 함께 축하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편지가 왔어요. 바다 건너서. 오하이오주 레이크우드에서 유학을 하고 계신 이경아 씨. 어떻게 편지를 보내주셨나 궁금했는데요. 보니까 친구분 혜진 씨가 저희 방송을 녹음을 해서 보내주신다고요. 혜진 씨 생일도 이 김에 축하드립니다. 영등포구 대림일동의 이지영 씨가 영화음악의 엽서를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셨는데요. 한 2주일의 여유를 두시고요. 우편번호 150-608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우체국 사서함 819호 FM 영화음악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변현미 씨, 민철호 씨, 천호동의 구상무 씨, 가을이 되니 국교동창 김영은 씨가 가슴 시리게 그립다고 하신 정상욱 씨, 그리고 대구 달서구 두류 이동의 최민숙 씨, 이분들이 신청해 주신 곡입니다. 최민숙 씨는 친구 경민 씨와 듣고 싶다고 하셨죠. 영화 다잉 영의 테마 캔이십니다.

잔잔하고 아름다운 푸른 바다를 거꾸로 매달아 놓은 것 같은 하늘, 그리고 전혀 시끄럽지 않은 귀뚜라미 소리가 있는 가을. 이 가을을 좋아하신다고 하셨죠. 대구의 서영무 씨. 39번째 편지 잘 받아봤습니다. 어떠셨어요? 이 가을밤에 아주 잘 어울리는 곡이 아니었습니까? 이브 몽땅과 잉그리드 버그만, 앤소니 퍼킨스가 주연한 Goodbye Again. 우리 개봉 제목으로는 이수였었는데요. 여기에 삽입됐던 브람스의 교향곡 3번의 노래를 붙였습니다. 원래는 페란테와 테이셔의 피아노 연주로 영화에 삽입됐었는데요. 오늘은 킹싱어스의 노래로 들어봤습니다. 노래 제목은 깡띠 두 프레드 모아, 당신이 내 곁에서 잠들 때였습니다. 어머니와 집밖에 모르는 노총각, 수줍음에 아주 수줍음을 살태는 처녀. 요즘 세상에 이런 사람들은 정말 웨딩마치 울리기 힘들겠죠. 거기에 고집불통 시어머니까지 끼어든다면. 아, 자, 이들의 사랑과 시어머니의 방해로 엮어지는 코미디물. 영화 Only the Lonely가 최근에 비디오로 출시됐었는데요. 이 중에서 김승기 씨가 노래를 신청해 주셨네요. Only the Lonely 들어봅니다. 로이 호비슨입니다. Dum dum dum dum do you all. Ooh yeah yeah yeah yeah. Oh oh oh oh oh. Only the lonely. Only the lonely. Only the lonely. Yeah. cause my heart, they're gone forever, so far apart, but only the lonely know why I cry, only 하신 것 같은 서울 동작구 상도 이동의 박희숙 씨께 기분 좀 전환하라고 띄워드린 곡이었습니다. 영화 Only the Lonely 중에서 로이 오비슨의 노래 Only the Lonely였습니다. 정성희 씨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처음 듣는 분은 아니 정성희 씨가 누구야 하실 텐데요. 네, 영화 읽기의 새로운 측면을 알려주시는 영화 평론가 정성희 씨입니다. 오늘은 어떤 얘기 준비하셨죠? 오늘은 그 많은 분들이 이 시간에 궁금하시다고 엽서를 주셨던 내용인데요. 네. 이 프로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가끔 가다가 극장판, 원판, 편집판, 감독판 이런 말들이 나와서 아니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일까? 라고 궁금해 하시던 분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오늘 그 정모를 일러드린다면은 아마 부분적으로는 그 분노에 몸을 떠실 것이고 또 부분적으로는 아, 내가 그때 본 것이 바로 그 판이었구나. 그래서 내 친구하고 그 얘기를 하면은 늘 딴 영화를 얘기하는 것 같았구나. 라는 얘기를 그 하신 분들이 있으셨을 텐데요. 네. 아마 그 시네마 천국 감동적으로 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 주세페 토르나토레가 감독했고 그리고 88년도에 칸느 영화제에서 심사위원 특별상과 아카데미 외국어 작품상을 받은 바로 그 영화. 영화가 끝날 때 약 40여 편의 영화의 키스 장면이 정신없이 이어지던 바로 그 네. 영화. 그리고 그 배우 이름 알아맞히는 것이 영화 광들 사이에 시험 문제로 네. 종종 등장했던 그 영화. 그리고 네. 개인적으로는 저 개인적으로는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 영화인 시네마 천국이 신시네마 천국이라는 이름으로 최근 다시 개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죠. 그 신시네마 천국과 시네마 천국의 차이가 무엇일까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아, 그거는 저희가 어제 알려드렸는데. 아, 그러세요? 예. 그래도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그, 잘 알고 계신 대로 네. 이 신시네마 천국은 시네마 천국의 속편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그 시네마 천국을 처음 우리나라에 개봉했었을 때는 124분, 2시간 4분이었었는데요. 네. 이번에 새로 개봉될 판은 2시간 57분입니다. 그러니까 53분이 추가되어 있는 셈인데요. 이것을 이름지어 감독판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것이 네. 원래 칸느에서 개봉되었었던 판이기도 하고 감독이 자기 의도대로 만드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원래는 그 유럽에서는 원래 모두 이 2시간 57분 판으로 개봉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는 미국과 일본에서 개봉된 그 편집판이 들어오는 바람에 사실은 오리지널 판을 보실 기회를 놓친 셈입니다. 빠져 있는 장면은 토토가 돌아오면 곧장 그 알프레도 아저씨의 네. 그 유산을 받고 그리고 그 장면을 보고 눈물을 흘리고 영화가 네. 끝났지만 이 신시네마 천국에는 아주 끔찍하리만큼 과거의 꿈이 깨어져 나간 것을 하나하나하나 하나 확인해 나가고 그리고 헤어진 그 여자가 이제 자기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어이 확인시킵니다. 시네마 천국이 노스텔지아와 영화에 대한 꿈을 안고 있는 영화라면은 신시네마 천국은 그것이 어떻게 파멸당하고 버림받고 그리고 영화 감독이 영화를 만드는 것이 그렇게 천국인 것만은 아니라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셈입니다. 그럼 신시네마 천국을 다시 본다면 우리가 기존의 시네마 천국에서 갖고 있던 그 느낌이 조금 달라지겠네요. 그리고 사실은 이 2시간 57분 판으로 시네마 천국이라는 이 영화는 시네마 파라디조는 네. 아마도 정당하게 새롭게 평가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혹시나 이 영화 속에서 꿈이 있으셨던 분들이라면 이 신시네마 천국은 가급적 피하십시오. 그 꿈이 깨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시네마 천국을 보고 소문보다 영화가 좀 아니었던 것 같아 라고 생각하셨던 분이라면 꼭 보십시오. 그렇다면은 이 영화 속에 담긴 토르나토르의 야심이 만만치 않았다는 것을 그저 영화가 천국이고 꿈이고 희망이나 알려주는 그런 섣부른 것이었다라는 그런 감독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확인하시게 되실 겁니다. 네. 아, 이 신시네마 천국 얘기를 들으시면서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그 영화 역사를 훑어보다 보면은 아주 애매한 영화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것을 보아야 이 영화를 정말 보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라는 영화들이 있습니다. 네. 우선 여러분들이 극장에서 보시는 영화들은 극장 개봉판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릴리즈 버전이라고 네. 혹시 비디오나 LD 사시면은 붙어있는 것들이 그것인데요. 이것과 달리 똑같은 제목인데 상영시간이 더 있는 또는 네. 덜 있다 하더라도 그 앞에 오리지널 버전이라고 붙어있는 것이 네.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그 원판이라고 할 수 있을 네. 텐데요. 검열받지 않은 상태의 영화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것은 오리지널 버전이라고 해서 꼭 그렇다고 해서 감독의 뜻대로 편집되어 있는 영화라는 뜻은 아닙니다. 혹시 이것이 감독의 의사와 관계없이 제작자 멋대로 편집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 오리지널 버전이라는 것은 검열받지 않은 상태의 영화를 얘기하는 것이지 네. 그 이 영어가 갖고 있는 오리지널하다는 말 그대로의 예, 뜻은 예. 아닙니다. 그리고 통상 그 나라의 검열 때문에 원판은 훼손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극장 체계가 한몫 더 거두는 셈이죠. 그러니까 기어이 5회 상영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맞추다 보니 신발에 발을 맞추어야 하다 보니 그래서 왜 시랍신화의 그 유명한 도둑이 있죠. 침대에 안 맞으면은 늘리고 네. 그리고 부족하면은 잘라버리는 네. 늘릴 생각을 할 의사는 전혀 없는 것 같고 자르는 데 한해서는 아마도 거의 전 세계에서도 그 탑에 오를 만한 아주 그런 끔찍한 검열 체계를 갖고 있는데요. 이 원판과는 달리 좀 전에 얘기 드린 대로 감독 뜻대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제작자로부터 이 영화가 멋대로 편집되었다가 이 영화가 영화광들에 의해서 열렬하게 숭배받고 평가받아서 다시 제대로 된 것을 보고 싶다라는 그러한 수많은 관객들이 만들어지게 될 때 네. 그때 감독판이 개봉되게 됩니다. 예. 이 경우에는 보통 비디오나 LD 딱지를 보시면은 디렉터스 컷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는 좀 다른 것이 있습니다. 감독도 돌아가시고 제작자도 그 유명을 달리하고 영화사도 망하고 필름이 이리저리 떠돌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 필름 외에 또 다른 것이 쓴 것을 발견하여 원래 있었던 판에다가 부족한 장면들을 채워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를 재편집판이라고 부르는데 이 경우에는 통상 원판보다 상영 시간이 긴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익스텐디드 버전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러니까 늘어난 판이라고 부르는 네. 셈이죠. 영화 사상 최초로 순환을 받은 영화라면은 1921년에 만들어진 에리히 폰 슈트라임이라는 감독의 그리드라는 영화를 손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에리히 폰 슈트라임은 그 영화 열심히 보시는 분들이라면 혹시나 빌리 와일더 감독의 선셋대로가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영화에는 그 윌리엄 홀덴이 시네르 네. 작가로 나오고 글로리아 스완슨이 이제 예전엔 스타였으나 이제는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배우 그 왕년의 거물 인데 이 거물이 급기야는 시나리오 작가를 총으로 쏴 죽이고 살인사건에 몰려든 사진기자들 앞에서 마치 예전에 촬영을 계속하는 것 같은 착각에 빠져 걸어내려오는데 바로 그때 머리를 박박 민 모습에 그 글로리아 스완슨의 운전기사가 카메라 액션 하고 외치는 장면이 네. 기억나실 겁니다. 네. 그 운전기사가 바로 에리히 폰 슈트라임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 운전기사의 말로 이 선셋대로의 케미오였었던 셈인데요. 그가 만든 그리드는 아주 야심만만하게도 9시간 20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9시간 20분이요? 예, 영화 한 편 보려면 아주 대단한 인내를 요구하는데요. 아마도 이 원판을 본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세상에 남아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영화사에서는 아니 도대체 이 영화를 누가 보라고 이렇게 만들어 놨어 하고서는 감독을 영화사에서 해고시키고 그 영화를 90분으로 재편집했습니다. 네. 9시간짜리를 90분으로요? 네. 예. 그리고 그 후 이 영화는 그야말로 저주받아서 아무도 찾아보지 않는 영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 9시간 20분짜리를 본 영화사를 쓴 영화 역사가 네. 중에서 가장 유명한 조르주 사둘말에 의하면 만일 원판이 개봉되기만 한다면 이 영화는 무성 영화 시대에서 그리피스의 인톨러런스, 에이젠슈테인의 전환 포템킨, 그리고 채플린의 황금광 시대를 훨씬 뛰어넘는 아마도 영화사상 최고 걸작이 될 것이다 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로이 암스의 경우에는 영화사상 딱 두 편의 걸작이 있는데 그 두 편의 걸작은 전환 포텐킨과 그리드르다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또 앙드레 바쟁도 자기가 본 가장 감명 깊은 영화 10편의 그리드를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립 고다르도, 트리포도, 자크 리베트도 그들의 텐베스트 리스트에 그리드가 빠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 원판은 세계 어느 곳에도 남아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날 이것을 복원시키려는 그 꾸준한 노력이 있어서 전 세계에 흩어진 그리드 필름들을 모아서 이제 거의 짜집기 하다시피 해서 네. 원판 복원의 노력이 있는데 예. 오늘날 비디오로 구할 수 있는 것은 2시간 20분 판이고 예. 그리고 시네마데크 상영용으로 4시간 15분 판이 확정되어져 있습니다. 익스텐디드 버전의 경우도 시간이 그러니까 그런 익스텐디드 버전의 경우죠. 그 경우에도 원판이 원판보다는 절반 이하인 경우죠. 예. 그 이런 비극은 영화사상 천재들이 흔히 겪는 일 중에 하나인기도 한 셈인데요. 시민 케인으로 그토록 유명한 오손웰즈도 거기에 빠지지 않습니다. 오손웰즈는 시민 케인으로 그야말로 영화사상 가장 위대한 영화를 완성했음에도 불구하고 흥행상 재난을 맞이함으로써 제작자들한테는 그야말로 깊이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 오손웰즈가 시민 케인에 이어 두 번째 찍은 영화가 바로 위대한 엠버슨 가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한 가문의 몰락을 통해서 19세기 전통과 그리고 20세기 자본주의의 새로운 야만을 한 집안의 몰락을 통해서 그 빛과 그림자와 인물들의 그 기괴한 표정과 디포커스로 이어진 공간의 깊이를 통해서 그야말로 그 깊이와 너비가 있는 영화를 만들어냅니다. 이 영화는 원판이, 즉 오순일지가 원래 찍은 것은 131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2시간 21분이었었던 셈이죠. 그런데 극장 개봉판은 RKO사는 이것을 누가 보겠냐라며 88분으로 잘라놨습니다. 네. 1시간 반이 채 안 되는 셈인데요. 이 영화의 편집을 맡은 사람은, 그래서 저는 이 감독 영화 볼 때마다 그야말로 그 비난부터 할 수밖에 없는데요. 감독이 편집을 했나요? 네. 어떤 감독? 후일 이 감독이 찍은 네. 영화는 사운드 오브 뮤직과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라는 엉터리 뮤지컬이 있습니다. 로버트 와이즈는 아마도 영화사상 네. 가장 악질적인 편집가로 그 기억되어야 마땅할 터인데, RKO사에서 부르자마자 무슨 일 없나 하고 달려가서 사정없이 88분으로 잘라놓고, 아마도 평생 걸려 로버트 와이즈 100명이 나타나도 찍을 수 없는 영화를 그는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것으로 끝나서 나중에 복원이 되었다라면 혹시나 그에게 약간이라도 네. 용서를 할 의사가 있을지 모르나, 필름은 RKO사가 도산함으로써 지구상에서 자취를 감추었고, 오늘날 볼 수 있는 복원판은 110분이 고작입니다. 그러니까 20분은 이제 지구상에서 사라져버린 것이며, 아마도 그 동시대를 살아갔던 RKO사 직원들 외에는 아무도 엠버슨가의 원판을 볼 수 없었던 셈입니다. 이 원판 문제에서 가장 복잡한 문제를 야기시킨 감독은 베르날도 베르톨루치입니다. 베르톨루치의 영화 중에서 1900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네. 우리나라에도 비디오가 나와 있을 그렇죠. 터인데요. 가끔 영화 모임에 가서 영화 이야기를 하다가 좋게 보신 영화 어떤 영화세요? 라고 얘기할 때 1900이요? 라고 얘기하면 일단 저는 눈이 둥그레집니다. 그 영화를 도대체 어떻게 봤을까? 그랬다가 이 얘기를 듣고 나서는 왜 명성에 짓눌려 그 영화가 이상하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하지 않았을까라고 궁금하게 됩니다. 네. 1900은 1976년 깐느 영화제에서 최초로 상영되었습니다. 그때 상영된, 그러니까 이 영화의 오리지널이죠. 깐느 영화제 개봉판의 상영시간은 360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6시간이었던 셈입니다. 네. 이것이 상업적인 이유로 유럽에 개봉되었을 때는 255분으로 편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4시간 15분이죠. 그리고 다시 미국에 개봉되었을 때는 243분으로 줄었습니다. 네. 4시간 3분이죠. 이것이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비디오 출시판입니다. 그리고 그 이 영화가 후일 많은 성공을 거듭한 끝 미국에 다시 감독판으로 나와 있는 것은 311분입니다. 그러니까 5시간 11분이죠. 저는 이 4시간 3분판과 5시간 11분판 두 개를 다 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두 개의 판을 비교해 보면은 아, 우리나라 비디오에 나와 비디오 출시판은 아주 심각한 결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개봉판에서는 이탈리아 역사를 농민 전쟁의 역사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 감독판에서는 봉건제와 공장제 자본주의와 그리고 사회주의 이상에 대한, 그러니까 후일 유럽식 프로레탈리아 독재가 가능하겠는가라는 그 사회주의자들의 노력과 좌절에 관한 그 처절한 투쟁과 논쟁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미국 개봉판을, 이 감독판을 본 다음에 다시 보니 네. 편집 기준은 딱 하나였었습니다. 도미니크 산다가 나오는 장면은 하나도 자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네. 무슨 목적으로 네. 미국 개봉판을 만들었는지는 잘 알고도 남을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1900의 가장 완벽한 판은 베르톨루치가 1989년에 직접 다시 편집한 7시간 8분의 프랑스판이 있습니다. 네. 이 7시간짜리의 평을 읽어본 즉슨 여기에는 사회당이 집권당이 아닌 나라에서는 도저히 상상하기 어려운 2차 대전 당시 그 유럽에 상륙한 유엔과 미국에 대한 그 신랄한 비판이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어떤 판인지는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많은 분들이 가장 감명 깊게 본 영화 중에 하나 하면은 이 영화도 그 50편 속에는 꼭 그 끼어드는 영화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그것이 푸이의 자금성으로부터 문화혁명 시기까지를 다룬 마지막 황제라는 네. 영화입니다. 이 마지막 황제도 아주 그 비극적인 영화이기도 한데요. 유럽에서 원래 개봉되었었던 베르톨루치의 원판은 219분입니다. 3시간 39분이죠. 그리고 미국 개봉판은 163분입니다. 2시간 43분입니다. 네. 거의 1시간 가까이 잘려나간 것입니다. 이것을 봤으면 천만다행이겠는데 이 개봉판도 길다고 미국에서 비디오 출시할 때 다시 140분으로 잘라냈습니다. 2시간 20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바로 이 비디오판이 극장에서 개봉되었고 비디오로 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이 마지막 황제가 상영되었을 때 베르톨루치를 좋아하는 팬들로부터는 영화가 왜 이 모양이야 라고 비판받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아, 미국 비디오 출시판에서는 모택동 이후의 장면들이 너무 심각하게 잘려나가서 자금성 부분만 남아있고 그래서 마치 푸이가 인간 개조가 되지 않고 그저 예전의 자금성 시절만 그리워하며 살아가는 예, 그런 노스탈지아 판으로 보이니 베르톨루치의 이전 영화들과 비교해본다면 아주 이상해도 한참 이상한 영화죠. 예.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될 것은 베르톨루치는 이탈리아 공산당 당원입니다. 네. 그리고 평생 그는 막시스트로서의 인생을 버렸었던 적이 없었고 파시즘에 대해서 끊임없이 공격했었고 그리고 그는 60년대에 극렬 모택동 주의자였었습니다. 그가 마지막 황제를 어떻게 찍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마지막 황제가 아직 중국과의 본격적인 교육이 시작되기 전에 제대로 공개될 가능성이 있었는지도 사실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 우리나라에 많은 시내 라이브러리들이 있습니다. 그 영화사랑 시향스에 뭐 많은 공간들이 있는데요. 또 많은 대학교에서 축제 때마다 이 비디오 하기만 하면 미어 터지는 영화가 한 편 있습니다. 어떤 거지요? 파리에서의 마지막 탱고라는 예. 영화인데요. 마론 브란도와 마리아 슈나이더의 그 장면들 때문인지는 잘 알 수 없으나 하여튼 이 영화는 했다 하면은 영화 서클들이 1년 동안 영화 찍을 비용 건지는 영화로 아주 소문난 영화이기도 한데요. 그러나 비극적입니다. 이 영화는 두 가지 판이 있는데 하나는 124분, 2시간 4분짜리이고 또 하나는 206분, 3시간 26분짜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수많은 영화 서클들에서 마지막 그 이 파리에서 마지막 탱고를 하는 것을 이리저리 쫓아다녀 봤지만 어디 어느 곳에서도 206분짜리 원판을 한 곳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파리스 마지막 탱고의 124분짜리를 보고 충격을 받으셨다면 그것은 이 영화를 너무 과찬하시는 겁니다. 진짜 말썽났었던 오리지널은 이 3시간 26분짜리였었고 그리고 이 나머지 잘려나간 1시간 속의 장면들은 마론 브란도가 정말 베르톨루치하고 다시는 영화 안 찍고 싶다라고 욕을 하고 돌아섰을 만하구나 네. 할 만큼 두 배우를 아주 온갖 곤욕스러운 모습을 만들어 놓습니다. 아니 정성훈 씨는 어디서 보셨어요? 제가 이 영화를 보기 위해서 온갖 고생을 한 것을 생각한다면 사실은 저도 영화 따라 삼천리를 그 하고 싶을 지경인데요. 그리고 베르톨루치의 진짜 솜씨가 이 3시간 26분짜리에 담겨 있습니다. 만일 2시간 4분짜리를 보고 파리에서의 마지막 탱고를 봤다라고 얘기하신다면 그것은 아마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리더즈 다이제스트를 읽고 나서 전쟁과 평화를 읽었다고 큰소리 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베르날도 베르톨치가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그의 영화가 제대로 들어온 적이 한 번도 없었으며 심지어 그나마 엘디나 비디오로 오리지널을 보았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조차도 저는 제대로 된 베르톨치 영화를 본 사람은 거의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아주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얘기를 하면은 혹시 청취자분들께서 예술 영화들은 그렇게 순환 받는구나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상업 영화도 흥행 영화들도 우리가 제대로 영화를 본 적은 별로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비디오가 굉장히 많이 렌틀 순위에 올라가 있고 또 많은 분들이 팬인 감독 중에 하나는 제임스 캐메론이 있습니다. 네. 이 제임스 캐메론의 영화 중에서도 에일리언 2편 리들리 스컷의 1편과 함께 그야말로 막상막하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영화이기도 한데요. 그렇죠. 우선 에일리언 2편이 우리나라의 극장에서 개봉되었을 때는 1시간 50분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이 극장판은 미국에서 개봉된 판은 137분이었습니다. 2시간 17분이었는데요. 네. 남은 시간이 다 공중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사라진 부분은 비디오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앞부분에 그 에일리언의 혹성으로 떠나기 전에 많은 인간관계를 보여주는 대목들을 수입한 영화사에서 관객들이 너무 지루해 하실 테니까 하고 네. 아주 친절하게 다 잘라내버렸는데요. 그러나 여러분들 비디오에서는 그것이 살아나 있으니까 너무 염려하지는 마십시오. 그런데 이 영화가 미국에서는 비디오 판매로도 굉장한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잘 팔린 비디오 100편에 에일리언 2편이 들어가 있을 정도인데요. 자, 그렇다면 폭스사에서는 생각을 했습니다. 에일리언 2편을 어떻게 또 한 번 팔 수는 없을까? 고민하다가 제임스 카메론에게 온갖 감원 이솔로 속여서 스페셜 버전인 것을 만들었습니다. 스페셜 버전이요? 그래서 어떤? 여기에 17분을 추가해서 제임스 캐메론이 생각하기엔 뭐 별로 재미없는 장면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에일리언이 공격하고 달려들고 사람들이 정신없이 비명 지르고 죽는 장면 17분을 추가해서 2시간 34분으로 특별판으로 내놓았고 네. 이것은 또한 날개에 돋친 듯이 팔렸으며 에일리언의 열광적인 팬들 사이에서는 안 나온 장면이 뭔 줄 알아 하고 그거 그 알아맞추기 하는 것이 한동안 유행했었던 시절도 있습니다. 최근에 혹시 미국에 가시거나 미국에 있는 친구분들 있으신 분들은 에일리언을 부탁하실 때 스페셜 버전으로 부탁하지 마시고 에일리언 트리올로지를 부탁하십시오. 에일리언 3부작이라고 해서 네. 1편, 2편, 3편이 다 붙어있는데 가격은 2편 가격이고 여기에 한 편이 더 추가되어 있어서 메이킹 오브 에일리언, 그래서 에일리언 만든 과정 어떻게 움직이게 만들었나를 1, 2, 3편 아주 재미나게 편집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1, 2, 3편 다 보신 분들도 메이킹 오브 에일리언이 만만치 않게 재밌습니다. 특히 SFX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아, 이것이 헐리우드식 방식이구나라고 한번 그 확인하실 만한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아유, 제게는 그림의 떡이네요. 그리고 그 스티븐 스필버그도 여기서 예외는 네. 아닙니다. 스필버그의 제3종 근접조, 우리나라에는 극장 개봉판은 크로스 엔카운터. 네. 그래서 흔히 우리나라 대학 영자 신문에서는 그것을 원제인지 착각해서 그 만남을 가로진다는, 그러니까 클로즈 인카운터가 네. 아니라 말 그대로 크로스 인카운터라는 네. 말로 써놔서 저는 학교 다닐 때 신문 읽다가 이게 도대체 무슨 영화일까? 스필버그 영화 중에서 하다가 그 원래 영화를 뭘 지칭하는지를 알고 네. 한참 웃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 제3종 근접조의 극장판은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도 이것이고 우리나라에 비디오 나와 있는 것도 이 판인데요. 비디오로는 미지와의 조우라는 제목으로 네, 나왔죠. 맞습니다. 네. 그 일본 제목을 그대로 따왔는데요. 네. 137분, 그러니까 2시간 17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스필버그 생각에 이것은 원래의 자기 의도의 영화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84년에 후반부 순서 편집을 새로 하고 UFO의 내부 장면을 새로 추가하여 감독판을 만들었는데 새로 편집하다 보니 이 경우는 오히려 극장판보다 2분이 더 짧아져서 135분, 그러니까 2시간 15분으로 디렉터스 컷이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1989년 제3종 근접조가 나온 지 10주년이 되었다고 해서 10th Anniversary Special 버전이라는 이름으로 그 10주년 기념판, 그래서 152분짜리가 또 나왔습니다. 2시간 32분짜리가 나왔는데요. 네. 여기에는 추적 장면과 후반부 UFO와 만나는 장면 중에서 네. 원래 편집할 때 안 썼던 장면들을 버리자니 아깝고 네. 추가해서 넣었는데 이 152분짜리는 여러분들 가급적 피하십시오. 지루하기 짝이 없고 인내력을 요하는군요. 거기다가 템포는 템포대로 쳐지고 네. 그래서 도대체 10주년 그 추모판이 아닐까 의심스러울 지경인데 만일 이 LD를 여러분들이 보시더라도 특별히 스필버그를 연구하실 만한 이유가 있거나 제3종 근접조에 관한 모든 판이란 판은 다 모으겠다고 작정하신 분들이 아니시라면 꼭 보셔야 될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나와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리들리 스캇의 블레이드 런너의 네. 경우에도 원판 그러니까 극장 개봉판보다 감독판이 더 짧은 경우이기도 하죠. 네. 원판이 개봉되기를 손꼽아 기다리는 영화 중에 한편으로는 밥 딜런의 Knockin' on Heaven's Door라는 노래가 실려있는 샘 페킨파 감독의 Pat Garrett and Billy the Kid라는 네. 영화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비디오 출시명은 도대체 원래 영화가 뭔지 의심스러운 관계의 종말이라는 그 기기묘묘한 제목인데요. 이 영화의 개봉판은 1시간 46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비디오 나와 있는 것도 이 판이고 미국에서 이 영화를 구하셔도 이곳이고 미국에서 영화관에서 개봉되었을 때도 1시간 46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샘 페킨파가 원래 찍은 팻 게어티 앤 빌리 더 키드는 4시간 10분이었다고 합니다. 4시간 10분이요? 그리고 이 원판을 본 평론가들 말에 의하면 서부 영화 사상 가장 완벽한 걸작 중에 한 편이라고까지 칭하고 있습니다. 그 최근에 그러니까 동경 영화제에서 또 한 편의 이제 어느 것이 원판이냐 논쟁을 불러일으킨 영화 개봉되었는데요. 아마 이 프로의 청취자분들 중에서는 케빈 코스트너의 늑대와의 춤을 아마 좋게 보신 분들 많으실 터인데요. 이 영화가 금년 동경 영화제에서 그런데 불행한 사실은 이것이 감독판인지 영화사의 의도인지 아니면 스페셜 버전인지 아무런 설명 없이 네. 그저 4시간 20분 판이 개봉되었습니다. 4시간 20분이나요? 네. 우리나라에서 개봉된 영화는 2시간 40분이었었는데 네. 그야말로 한 1시간 반 정도가 더 붙어있는 것이죠. 근데 제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늑대와 춤을 판이 7가지입니다. 7가지요? 그래서 어느 것이 진짜인지 알 수가 없는데요. 미국판과 유럽판과 일본판과 한국에 개봉된 판과 또 미국 비디오 출시판과 유럽 비디오 출시판과 그리고 독일 개봉판이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최종 편집 권한을 케빈 코스트너가 포기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인데요. 아마도 이런 경우에는 어느 것이 진짜인지는 좀 더 기다려봐야 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이 또 한편 있죠. 세르지오 레오네 감독이 아마 Once Upon a Time in 네. America는 어느 것이 원판이 하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터인데요. 이 영화가 깐느 영화제에서 최초로 개봉된 판은 310분짜리입니다. 5시간 10분입니다. 그리고 유럽 극장 개봉판은 227분, 그러니까 3시간 47분입니다. 이것이 미국에 개봉되었을 때는 204분, 3시간 24분으로 줄었는데요. 일본에서도 이 204분짜리로 개봉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텔레비전 방송용으로 너무 잔인하기도 하고 길기도 하니까 143분으로 다시 편집했습니다. 네. 그래서 2시간 23분으로 줄었는데요.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미스테리의 시작입니다. 우리나라의 최초로 이 영화가 수입되었을 때는 미국 텔레비전 방송판이 수입되었습니다. 네. 그랬다가 비디오가 나올 때는 미국 극장 개봉판으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두 개 다 보신 분들은 굉장히 당황하실 것이 미국 텔레비전 방송판은 연대기 순으로 배열되어 있고 미국 극장 개봉판은 이 편집 순서가 완전히 네. 다르게 로버트 드니로가 회상에 회상을 거듭하여 네. 영화가 계속 과거 현재 하는 것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네. 어느 것이 진짜일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예, 궁금하네요. 정말 이상한 것은 깐느에 개봉된 판은 다시 연대기 편집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노조 활동하는 장면을 네. 그 미국 극장 개봉판은 다 드러낸 셈인데요. 아마도 우리나라에 비디오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영화 맨 끝장면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 로버트 드니로가 이것은 연대기적으로도 맞지도 않습니다. 로버트 드니로가 회상의 중간 정도 대목쯤 되는 데서 차이나타운에 그렇죠. 들어가서 마약 중독에 빠져드는 것으로 그저 끝나버리는데 네. 셀지오 레오네의 원래 의도는 연대기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순서대로 보여주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극장에서 보신 것이 가장 그 87년도 M극장에서 구정프로로 영화 개봉했었는데요. 그것이 가장 원판에 어떤 의미에서 가까운 곳이었는데 하여튼 Once Upon a Time in America가 본인이 본 가장 감명 깊은 영화 10편 중에 하나였다라면 그것을 가급적 리스트에서 빼시는 편이 나실 겁니다. 정성희 씨 오늘 긴 말씀을 들었는데요. 계속 들으면서 막스 헬레나가 생각이 나요. 네. 그 영화의 내용이나 주제와는 상관없이 영화가 이렇게 팔다리가 다 잘리고 목까지 이제는 잘릴 형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더 이상 자본의 논리에 그냥 희생당하진 않고 좀 영화를 영화대로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심지어 전문가들도 네. 어떤 자리에 나서서 이 영화 좋다라고 얘기하기가 겁이 날 지경인데요. 그렇군요. 단 하나 여러분들 만약에 오리지널판을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시다면 그 기회를 결코 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리더즈 다이제스트를 읽고 나서 걸작을 보았노라고 얘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영화 Last Tango in Paris의 테마 폴 모리 악단의 연주로 들으면서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홍동식, 저는 정은임이었습니다. 편한 밤 되십시오.